6.25 7.27 반미공동투쟁 월간의 저음에서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연대성 구르바가 16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세계는 1950년 6월 25일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방대한 침략 무력을 조선에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파괴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해서 폭로했습니다.